총 맞은 것처럼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세 곡이 연속해서 나갔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국에 와서 총 한번 맞고 지금 방송 2시간 앉아서 해봅니다. 네, 총 맞으면 이런 느낌이군요. 앉아서 꼼짝하지 못하는 느낌이요. 네, 저는 총 맞아서 여기 앉아있는데요. 기계에 지금 만져주시는 분은요, 총 맞지 않고 예, 무릎이 아프셔서 지금 앉아서 안 움직이십니다. 예, 그 심정 저 이해합니다. 전 총 맞고 옆에 분은 무릎이 아파서 못 움직이십니다. 저희의 세대 간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예. 서로를 사랑하는데 세대 간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즐기면서 그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그분에게 예시인의 노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실지 모르겠네요.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들려주시는 그 예시인의 노래를 한번 더 들으세요, 여러분.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좋은 날의 시인의 눈빛 대로 시인의 가슴이 대로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내게 두루두루 귀전에 맴도는 낮은 빗바람 소리 시인은 시인은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세상은 아름다워요. 봄날에 피는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가슴 가득한 기쁨 새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사랑은 아름다워요. 이게 이 날에 무지개로 피어 Salut. Bianche spendente varano via, mentre nascoste la lacuna, dietro la lacrima indecisa, ed amore le mille giorni, là sull'alta la sta piangendo, tu ti dilla non che di cia, mentre il cuore sta gridando Ave Maria. Non so per me, anima mia, là sull'alta la sta piangendo, tutti di là non che di gioia, mentre il cuore sta gridando Ave Maria. Vedrai park, ma di l'ai dis, perché l'ai was for better men. Anima mia, sull'alta la sta piangendo tutti del no che dici io. Mentre il cuore sta gridando Ave Maria, Ave Maria, Ave Maria. Ah, Try to tell us we're too young, too young to really be in love. They say that love's a word we've only heard, but can't begin to know the meaning of. And yet we're not too young to know this love will last, though years may go. And then someday they may recall we were not too young at all. To know this love will last, though years may go. And then someday they may recall we were not too young.

Say nighty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Dream a little dream of me. Dream a little dream of me. 드디어 금요일 마지막 사고가 났습니다. 음악 마감하기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예, 5분쯤 남겨놨죠. 마지막 음악이 나가지 않는 관계로 음악을 더 기다리면 시간이 지납니다. 지나는 건 약속을 어기는 거죠. 저희의 약속은 5시까지입니다.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오늘까지는 방송이 금요일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주말을 보낸 DJ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요. 저녁 맛있는 저녁 준비하시고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봬요. 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